해양절경축 로마니아 전국준비위원회와 프랑스준비위원회, 베이루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출판 보도물들을 통해 논리 속에 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경축 베이닌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꽃돈 위에서 진행됐습니다.